이것은 이태리예요. 지금 저는 저의 서원이 이루어지라고 애전등지에 동전을 던졌어요. 이곳에 와서 선생님 작곡을 불러서 대단한 인기를 온몸에 차지하였어요. 그러나 미칠 듯이 선생님만 보고 싶어서 앞으로 더 큰 환영을 받을 예약 공연도 취소하였어요. 곧 귀국하겠어요, 선생님.